잠언 15장 19절 925쪽 구약입니다. 925쪽 구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니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처럼 아름답고 복된 주일을 보내게 해주시고, 오후에 이처럼 저희들 모였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감화를 주시고, 그리고 진리의 밝은 빛으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진리의 빛 앞에 드러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자 하나, 지적인 혼란과 정서적인 혼돈으로,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좌절감 때문에 낙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성령만이 이 일을 이루실 수 있사오니, 오늘도 예배 중에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닫고 나면, 그러면 그것도 지식이기 때문에 교만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빛을 딱 받고 깨닫고 나면은, 아,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쉽게 말씀을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확실히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달을 때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지혜가 원숙해져서 자신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서 실제적으로 활용되는 데는 그 지혜를 실제로 실천하면서 오래 사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저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길게 살아봐야 마지막에 돌덩이 같은 가슴 밖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만, 그러나 경건하고 바르게 아버지 앞에서 살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온갖 신앙의 지혜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죽을 때 가슴을 딱 갈라보니까 시커먼 돌멩이 같은 가슴 하나하고, 그 다음에 딱딱한 쇠같이 굳은 돌멩이 차가운 거 하나하고, 시커먼 그 죄악의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마치고 싶어요. 아니면은 노년의 가슴을 다 갈라보니까 그막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보석들로 말이지 가득 차서 이 사람들이 서로 갖고 싶어하는 그런 지혜로 가득 찬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전자로 되고 싶어요? 후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 왜 대답을 안 해? 전자가 되고 싶어요? 후자가 되고 싶어요? 저기 계속 대답 안 하는 것 중에 뒤에 또 무슨 얘기 할까봐 그게 이제 캥기니까. 확실해요. 전자의 후자예요.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되겠어요? 응? 그렇게 되기 싫은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그렇게 되기 싫은 사람은 누가 있어요? 지금은 그 야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팔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는 그런 거 사실 구경하기도 되게 힘들었습니다. 한 30년 전에. 근데 사실 필리핀 같은 데 가서 그거 먹어보니까 우리 못 먹겠더라고. 난 한 두 개 사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는 안 먹어요. 그게 무슨 미원탄물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근데 몸에는 좋다 그래요, 그게. 근데 그게 못 먹겠어요, 우리는. 그 입에 안 맞아서. 근데 영화에서 말이지, 그 코코넛 이렇게 탁 깨트려서 거기다 빨대 꽂아서 수영장에서 선글라스 끼고 탁 누워서 먹는 거. 어쩜 그렇게 그 외국 영화에서나 보잖아요. 그거 꼭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결혼하기 전인데 안 어울린다고요? 그래요. 네. 근데 한번 그거를 무슨 기회가 있었는지 그걸 하나 어떻게 결혼하기 전인데 그 살 기회가 있었어요. 그 뭐 선물 받았는지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선물을 받았을 리도 없지. 총각 되니까 뭐 어떻게 해서 하여튼 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뭐 어떻게 먹는 건지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깨트리는데 그때 그걸 뭐 한 4-5천 원 줬나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출렁출렁 해놔서, 야, 이게 그렇게 맛있대는데, 그 영화에도 나온 건데, 뭐 깨보자. 그래가지고 부엌 칼로 난리를 쳐서 깼는데, 썩은 물이야, 썩은 물. 갖다 쓰레기통에다 맛도 못 보고, 냄새 맡으니까 벌써 푹 썩었어요. 갖다가 버렸죠.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마치고 싶으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늙었을 때에 대접을 받는 비결은 뭐냐면 돈 많은 것도 대접을 좀 받는 비결이긴 한데 그건 너무 세상적인 대접이에요. 그리고 그런 대접을 받으려고 모이는 사람들은 불순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식들 효도를 해도 깨끗하고 순결한 효도가 아니야. 근데 지혜가 가득 있어서 그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게 참 훌륭한 거란 말이죠. 그 지혜자가 그런 지혜를 발동해서 이 짧은 문장에 그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고, 가시 울타리와 같고, 데레크라 그랬죠? 그 길은 그냥 행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꽤 큰 길인데 통칭 길을 통칭하는 거죠. 그러나 뒤에 나오는 정직한 자의 길을 할 때의 그 오라흐는 작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 오라흐라는 말이 뭐에도 쓰냐면은 라반이 추격해 왔을 때 라헬이 안장 밑에다가 드라빔을 감추고 야, 너 그 검사할까봐. 아버지 제가 경도가 있어서 예, 못 내려갑니다 할 때 그 경도를 나타내는 말이 또 오라흐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오라흐라는 길은 큰 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path, 작은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게으른 자는 큰 길이 주어져도 큰 길인 것 같아서 걸어가는데 마지막에 그 마지막은 가시 울타리를 친 것 같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길이 나온다. 이게 지난주에 한 거고요. 근데 그와 상반되는 사람이 나와요. 정직한 자의 길은, 그 길은 작은 길이에요. 그런데 대로라, 셀룰라.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늘로 쫙 뻗은 그런 하이웨이 같은 걸 의미하는 거라고요. 들어간 길은 작은데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 성경에 예샤림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는데 야샤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Upright, 똑바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직이라기보다는 뭐 정직도 되는데 의로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름이라고 하는 그 그늘 아래 모든 불법, 편법, 그 다음에 그 게으름 아래 바르지 못한 부정직 이런 것들이 모두 깃드는 거예요. 왜? 그게 게으른 사람들은 대부분 요령을 피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치고 게으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정직하고 올곧게 살려면은 게으를 수가 없고, 응? 게으르면서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부정직하고 편법적으로 살고 그러는 것으로 게으름을 통해 잃어버린 자신의 인생들을 보충해야지만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정직한 자가 그 게으른 자하고 이렇게 반대의 병행이 반의적 대꾸법이라 그러는데 반대 의미를 가진 것을 이렇게 대꾸를 시키는 그 이유가 대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에게서는 일체의 정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불로소득을 기대하고 여행수를 바라고 게으른 사람들은 조금 일을 했는데 그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엄청나게 많은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것도 모두 다 부정직이에요. 옳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을 했으면 한 만큼 사회에 기여하고 소용이 된 만큼 그렇게 받는 것이 공평이잖아요. 아주 조금 기여하거나 혹은 기여하기는 그냥 오히려 망쳐놓고 엄청나게 많은 대가를 받는 이런 삶,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고 부정직한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사실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하게 정도를 따라서 사는 일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이것은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올바른 것을 찾아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는 늘 부딪힘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올바른 길을 찾아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시련이 있게 마련입니다.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러서 그야말로 걸어가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진짜 작은 통행로 같이 되어서 그래서 때로는 가시밭길을 지나기도 하고 때로는 돌짝길을 피곤하게 지나가기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임.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지만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긴장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항상 자기를 관리하기에 힘쓰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가로막거나 마음을 더럽히는 그런 위험한 것들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 쓸데없고 그리고 너무 헛되게 시간들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지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땀엔 얼굴에는 늘 땀이 흐르고 게으른 사람들은 쉬는 시간이 대부분이고 일하는 시간이 가끔이지만 성실한 사람들에게는 일하는 시간이 대부분이고 쉬는 시간이 가끔 있습니다. 악보에 비유하자면 일하는 사람, 악보가 있는데 콩나물 대가리는 없고 쉼표만 계속 나와. 그러니까 쉼표 한 30개 나온 다음에 띵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3분 쉬었다가 땡 하고 나와요. 음악이 성립되겠느냐고.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그러다가 착 쉬었다가 다시 딴딴딴딴딴딴 이래야 음악이 되지.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이 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아주 간헐적으로 일을 하죠. 그러나 일을 할 때에도 항상 게으름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성실할 수 없고 그리고 완벽하게 자신의 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경쟁적인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도태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항상 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후에 어느 한순간에 숨표같이 그렇게 쉬는 시간이 오게 되면은 그들은 그 쉼 속에서 지리하고 권태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쉼의 달콤함을 만끽하게 됩니다. 노동의 피로를 알고 땀을 흘려본 사람들이 그 쉼의 즐거움과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놀라운 쇄신하는 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저 교회의 지도자로서 저는 이 민족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그렇게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몇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 성경과 관련해서 말하자면은 이 민족이 너무 성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사회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지적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합리적이지 않은 민족이 1만 부를 넘어본 것이 우리나라가 최초랍니다. 최초랍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까지만 지적했는데 저는 많이는 아니지만 외국을 좀 다녀보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2만 불은 절대 못 간다. 아, 진짜 내 손톱에 장을 지어라. 근데 가는 비결이 딱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완전히 이 의식과 생각들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 어느 나라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선진국이에요. 그 나라 가서 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잘 보세요, 절.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이런 사람이래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일본 사람 어떠냐 그러니까 젠틀하대요. 한국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게 물론 그 사람의 평가를 갖고 우리들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일반 국부적인 평가이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확실히 우리 해외에 나아가서 일하는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사실 우리에게 그런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부인할 수가 없고 그런 면을 이 세계에 사람 사는 어느 나라에선들 안 갖고 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 많고 또 사회적으로도 보면은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아주 퍼펙트한 그런 시스템들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말하자면 권장되고 격려되는 그런 식의 환경 속에 우리들이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당장 무엇을 해먹고 살 것이냐 국민소득이 만 불이 될 것이냐 2만 불이 될 것이냐 3만 불이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어서 생활하게 하고 자기를 실현하게 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나라의 백성들 속의 흐름은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오늘이라도 돈을 벌면 몇 달 안에 빌딩도 짓고 고속도로도 놓고 항만도 건설하고 몇 년 안에 큰 비행장도 만들고 그리고 터널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민족 속에 흐르고 있는 어떤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강물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아서 표지도 나지 않는데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거하는 그런 희생 속에서 이 민족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서서히 바뀌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는 이 부정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가가지고 땅을 사든지 팔든지 해서 그렇게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한 번에 몇십억씩 번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돈을 거머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느냐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로 계속 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솔직히 있어 우리들이 IMF를 만난 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많이 각성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많이 그 환란을 겪으면서 사실 겸손해지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생각들도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면서도 단점은 뭐냐면 너무 쉽게 잘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우리들이 크리스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민족의 정신들을 개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나라에 누가 있겠는가? 저는 정치가들이 이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일평생 그런 원칙을 따라서 살면서 그것이 사상이 된 사람들만이 사상을 바꿔놓을 수 있지 편의에 의해서 정치적인 편의에 의해서 구호처럼 내거는 것으로서는 이 민족의 정신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수십 년의 정치 역사를 보면서 우리들이 알게 된 거죠. 우리에게는 유능한 대통령과 국무총리나 장관, 뛰어난 사회의 경제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옛날에 도산 안창호나 이승훈 같은 그런 사상가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 민족의 정신을 불어넣어주고 일평생 그 정신 속에서 자신이 살아온 사람들이 더군다나 신앙의 정신으로 그 모든 사상들을 승화시킨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는가? 이 정치가들로서도 되지 않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을 나는 교회가 가졌다고 보는 것이죠. 교회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이거는 한두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힘으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 속에서 새로운 정신사적인 물줄기를 만들어서 이 세상의 탕류 속에 흘려보내야 됩니다. 당장은 그물이 그물되는 것 같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정신으로 외치면서 온 삶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고용주들이 사람을 고용하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으니까 매 신우회나 조직하려고 그러고 그러고 뭐 더 이상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그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없고 그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 사상으로 자신들의 세상이 변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없음들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는 건 원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반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편이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그들을 박해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꼬투리들이 잡히게 되면은 급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히려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이 사회생활에 더 많이 힘을 기울이고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인가 전도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 지체를 칭찬하면서 얘는 그 주의 일밖에 모른다고 직장에서도 일하다가 내가 부르기만 하면 뛰어온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 같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때는 또 성화가 훨씬 덜 됐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나도 직장을 다녀서 봐서 알지만은 교회에서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당신은 정말 교회에 충성한다고 그러지만 직장에서는 뭐라 그러겠냐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러 보냈더니 직장 가서 주부 만들고 있더라 이거죠. 직장 다닐 때도 보니까 남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아니 주보 만들려면은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만들지 왜 직장에 있는 그 복사기에다가 거기다가 그 공금으로 산 그 복사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 가져가네 그것도 만약에 일종의 도둑질 비슷한 거 아니냐 이제 왜 그렇게 하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추켜 세우고 말이지 그러는 풍조 자체가 정말 이 사회를 올바르게 만드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자기의 일터, 자기의 작업장 자체를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돈 보고 다니면 안 됩니다. 정말 저도 예수 믿고 변화받기 한 3년 전에는 참 직장 다니는 거 지긋지긋해하고 사표 쓰고 다녔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깊이 변화된 다음서부터 얼마나 감사하게 기쁨으로 직장 생활했는지 몰라요. 진짜 요셉에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동행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힘나는 대로 저는 그것을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저녁 때 술을 먹고 그리고 술집 돌아다니고 하면서 끈끈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어떤 이점을 이 직장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자기가 원하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돈다발을 싸들고 상사에게 상납을 하면서 인사의 특전을 받거나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무마해달라고 청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성경이 그거를 못하게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은 뭐냐면 유능해지는 것밖에는 없다. 그리고 유능하고 성실하면 더없이 좋지만 최소한 유능해지는 것에 한계가 올 때에는 성실해지기라도 하자. 그래서 남보다 좀 더 일찍 출근하고 좀 더 늦게 퇴근하고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이 일하고 적게 대접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서 직장에서 내가 발령이 난다든지 딴 데로 가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은 아마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할지라도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고 그리고 신령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직장인들을 교회에서 많이 길러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을 하고 다니거나 사업을 하면서 돈 때문에 그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돈 때문에 일주일 살다가 이제 해방돼서 교회당에 오셨군요. 에? 그게 뭡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은 다음에 자기는 정말 가기 싫은데 또 일주일 동안 벌게 될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래서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교회를 끊임없이 뒤돌아보면서 뭐 돌아보는 사람도 없지만 끊임없이 교회를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눈물이 그렁그렁한 모습으로 죄 많은 세상, 그리고 사연 많은 직장으로 끌려간다면, 부정과 비리가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일터로 끌려간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부심을 갖는 거죠. 자부심을. 제가 그래서 언제 한번 얘기했죠. 영국의 하원 의원이 월급도 많이 받고 그렇게 사는데 자기는 계속 이 스트레스와 짜증으로 사는데 아침에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마당을 쫙 그 골목을 쓸고 있는 청소부를 만났어요. 근데 막 노래를 부르면서 그 골목을 쓰는 거예요. 기사 보고 차를 세워라. 문을 쪽에 오니까 그냥 고개를 90도 각도로 의원님 출근하시냐고 인사를 해서 보셔. 나는 이 큰 나라의 의원인데 근데도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더러운 일을 하면서 청소부로 살면서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무슨 비결이 있어? 그러니까 쓰레기나 치우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오? 그랬더니 의원님 저는 지금 이 골목에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지금 쉬고 있구만 뭘 아니라 그래. 그랬더니 그 청소부 하는 얘기가 저는 골목을 청소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의 한모퉁이를 정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그게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거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자만 되는 게 목표.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왜 진실한 신자가 돼야 돼? 소속감을 느낀다니까. 왜 진실한 신자가 돼야 돼요? 아이고, 참. 왜 진실한 신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만이 뭐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참으로 사람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 되려고 신자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길이 유일하게 한 길밖에 없는데 참 신자 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교회에 와서는 참 신자가 되는 게 목표예요. 그래요.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 뭐가 되는 게 목표예요? 그렇지. 근데 그게 같은 말이야. 에? 그래야지. 참신자가 되고 싶다. 참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목사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교회에서 참신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훈련을 받아서 참신자로 변해가면 세상에 내어놓으면은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역이 어떻게 나누어지냐 이거죠. 어? 세상은 죄 많고 교회는 거룩해요? 여러분도 다 죄를 안고 지금 왔는데 뭐가 거룩해요? 어? 죄인들이 모였는데.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은 구분은 되지만은 그러나 나뉘어지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닐 때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런 삶을 살아야지. 거기선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교회에 와가지고는 진실한 신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뭐냐 이거죠. 사업을 하는 것을 위해서라도 마음 깊은 곳에 기도를 길어내서 지혜롭게 성실하게 사업을 통해서 이 세상에 기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개업 예배만 목사 불러다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신앙의 원칙을 따라서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우리 교회에는 1년에 수십억씩 계산서 발행을 하면서도 정직하게 세금 내고 바르게 하는 사람들 여러 있습니다. 신앙의 영향이 아니면은 그런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 하나는 이제는 교회가 그렇게 진실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어서 그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 생활하는 목표가 돈 버는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목표이고 첫 번째 목표가 참으로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면서도 수많은 거래처, 관공서, 만나는 고객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직업적인 소명의식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탈세하고 사기치고 부당이득 취해가지고 거기서 눈꽃만큼 뛰어내가지고 무슨 장학금이나 내놓고 뭐 또 무슨 뭐 부르 이웃도 없는다 그러고 무슨 뭐 소년소녀 가장도 없는다고 그렇게 하고 돈은 얘만큼 내놓고 사진은 이만큼 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정신들이 왜 함양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날 때에 진짜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고 기업답게 기업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직장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게으름의 악에 빠지면은 이러한 정신들이 깃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게으르게 산 사람들 속에 아주 투철한 정신이 깃든 사람들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지금은 작고 하셨지만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한 김용기 장로님의 생애를 여러분들은 아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절약하는 생활을 가르치고 노동을 가르쳤던 그분의 생애에 조국이여 걱정하지 마라, 조국이여 근심하지 마라, 아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분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희망이 교회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서 세상과 똑같은 사람을 길러서 내보내면은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엄청나게 범죄하는 거라는 거죠. 교회에서 무엇인가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분명한 경건과 본성의 악을 거스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진 새 성품으로 새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아마 그 마지막 그 뚜렷한 사랑을, 사상을 가지고 평신도로서 인생을 사신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계에서 말이죠. 아주 분명한 사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지런한 분이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 가운데 사상을 가진 것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개똥철학 같은 사상은 많이 퍼뜨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상, 많은 백성들이 믿고 그 사상을 따라가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투철한 사랑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 은총의 세계에서도 게으르고 부패한 사람들 속에서는 그런 사상이 나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게으름이 얼마나 악인지를 생각하고 그것들을 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 성품을 가지고 인생을 새로운 견해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견해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과 그리고 이것들을 선용해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범죄요 불충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서 이 인생을 정말 낮이라고 일컫는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날 동안에 아직 해가 있을 때에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의 길은 대로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게으르고자 하는 부패성과 더불어 싸우면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그 자기 부인의 몸부림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길은 좁은 통행로를 걸어가는 것 같이 힘든 것이고 미래에 어떤 보장이 없을 것 같이 위험한 모험처럼 보이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렇게 걷는 사람의 길은 좁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한참 걷고 나면 그 길이 하이웨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지런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부를 축적하고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에 쓰고 기업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들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 이 원칙이 맞는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이것이 얼마나 잘 맞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고 옛 삶을 그대로 계속하는 일은 특별히 결단할 필요도 없고 노력하거나 애쓸 필요도 없이 매일매일 살아가면 그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성실하게 파악하고 그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를 집요하게 성찰하고 그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도려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은 많은 자기 부인과 때로는 자기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아픔과 갈등들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그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합니다. 부지런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기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발견된 오랫동안 내 인생을 굽게 만들었던 패역들을 고치는 것이 지금은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눈물 나도록 고통스럽고 아픈 길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남은 인생의 길이 셀룰라 곧 대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죄지김을 실천하고 패역을 고치기 위해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고 일체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지금은 비록 눈물을 흘리는 것 같고 고달픈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나도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는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자기의 괴로움을 그 십자가에서 못 받고 하나님의 뜻을 좇습니다. 당장 그것 때문에 금시발복하는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의 관심은 축복이 아니라 거룩이고 그의 관심은 당장에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물질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그리고 길가에 사자가 있다, 문 앞에 사자가 있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지 않고 자기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처음 들어선 길은 작은 통행로였지만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그 길은 상상할 수 없는 넓은 길이 되어서 남은 생애를 정말 편안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나 게으른 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말씀을 탐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정착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깊이 깨달으려고 애쓰거나 노력하지를 전혀 않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그 일들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의 죄와 더불어 씨름하거나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고 희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싫으니까. 대답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싫으니까. 왜 싫으냐? 그것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힘드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논리가 있는 것이 아니죠. 싫으니까. 네? 힘드니까. 그래서 뭐요? 하나님도 뭘 하시려고 해도 내 마음에 드시는 것만 하셔야지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하나님 마음대로 못 하신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이죠. 그런 사람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축복을 기대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아니 축복을 구하려면 아부라도 해야지. 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쪽으로 멸시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축복을 구하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런 농간에 놀아나실 것 같습니까? 그래,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복 주신다 생각해 봅시다. 어떡할까요? 아마 하나님을 더 능멸하고 담대하게 모욕할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해도 그렇게 하나님 멸시하니 돈 많으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멸시하겠습니까? 그렇게 지위가 없어도 하나님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니 지위가 높아지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힘이 없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데 진짜 힘이 많아지고 능력이 있어지면 얼마나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구 좋으라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게으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열렬하게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내가 주님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없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뭘 한 게 있네? 맨날 하는 말이 힘드니까. 맨날 하는 말이 싫으니까. 그러면서 나를 모욕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왜 너를 축복해줘야 되는지 한번 말해보라. 안 된다. 오늘 죄죽임도 없이 사실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요즘에 그 사경의 이후로 이렇게 지체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감회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근데 정말 가슴 아픈 얘기는 그만두고 말이죠. 그래도 이제 뭐 가슴 아픈 얘기도 좀 해야지. 뭐 다 오늘 아침에 다 했어요, 사실. 뭐 도대체 뭐 충격을 받았다 그러는데 무슨 이게 무슨 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전자봉이에요? 충격용이 아니에요. 어? 전자봉 이제 이렇게 되면 범인들이 이러는데 그렇게 단말마적으로 말이지 충격. 하나님의 나라는 충격받은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이 가는 나라예요. 그 충격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있지 수치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무지 속에서 살았으면 충격을 받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직도 충격조차도 못 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그 자부심 느끼는 사람들은 지옥에 아주 많아요. 교만한 사람들 말이죠. 충격을 받으면 뭐하냐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돌아와서 올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올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 뭐 충격을 확 받았는데 그 충격이 며칠간은 충격은 그 충격이 아니에요. 그냥 깊이 잠든 가운데 일생을 지나가는데 그걸 가르쳐서 영적 수면 방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면을 방해한 거예요. 깊이 잠들어서 숙명처럼 잠들고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콱 찌르니까 으악 하고 놀래가지고 누구야? 하나님이신가? 말씀이 날 찌르네. 되게 찔린다. 다시 자는 거지. 수면 방해지. 그래서 뭐가 변한 게 있어? 다시 또 잠으로 떨어지는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니, 뭐,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죄 아래 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판단이 됐으면, 벗어나는 길이 뭔가?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아파트 분양 받으러 갔는데 막 추첨을 하고 생 난리인데 방송에서 뭐라고 나오네 듣긴 들었어. 근데 저기 가보니까 방송에서 한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막 카탈로그를 잔뜩 쌓아놨어. 그럼 그냥 돌아가겠어요? 카탈로그를 해서 뭐야 다 들었는데 그러겠어요? 가서 아마 싸움 싸우듯이 빼어서 가지고 올 거예요. 거기서 다 나온 이야기 펼치면서 또 아파트 평수는 얼마고 계약금 얼마가 다 외우고 있는 건데도 또 들여다보면서 말이지 어루만지면서 품에 안고 또 잠에 들겠죠. 그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설교 지금 13번인가 한 거 기억 못해요. 그 어떻게 그 많은 양을 기억을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해서 지식적으로는 바짝 매달려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실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고 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젠 이 지리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정말 은혜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뭔가 작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다음 내년 설경회 때 또 깨워줘. 그리고 또 자는 그런 동안에 그가 이 세상에서 뭘 남기겠어요? 그냥 영적인 잠을 잘 때에는 육적인 잠을 자는 것보다 훨씬 더러워. 그냥 어린아이들 잠자는 건 참 이쁜데 어른들 자는 거는 사실 추워하잖아요. 근데 두려워서 자는데 이게 영적인 잠은 더 심해. 예? 막 그냥 이 저 침 흐르죠. 입에서 막 이빨 썩은 냄새 나죠. 자다가 가끔 또 이제 방구 끼죠. 코 골죠. 코만 골아요. 가끔 막 몸소리 쳐지도록 이를 갈죠. 그것 많아요. 가끔 말도 안 되는 장꼬대 하죠. 그러면서 가다가 언제 또 한번 찌르면 깨서 여기 어디야? 정신없이 잤네. 주여. 또 자는 거. 이게 웃을 일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게을러서. 게을러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막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살을 애이는 것처럼 아까워. 난 그래도 이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내 시간을 허비시키는 사람들. 난 진짜 너무 싫어. 물건을 샀는데도 뭔가 물건이 망가지든지 작동을 안 해서 그걸 붙들고 내가 씨름을 할 때는 이 물건 만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나 그럼 아예 놓고 작동 안 하고 다른 사람 보고 해보라 그러는데. 이 이제 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모눈 종이에다 깨알같이 그리면은 이거 한 장도 안 나와. 한 장도. 이쪽에 365개 네모 칸을 만들면은 이거 20줄이면 20년 살아요. 20줄밖에 안 돼. 40년 내에 40줄밖에 안 돼요. 이거 하나씩 이게 X표 치면서 나가면은 이제 살 게 없어요. 그 중에서도 잠자는 시간 빼고 무슨 또 방황하는 시간 빼고 못 빼고 다 빼고 그러면은 진짜로 살 시간이 없어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살을 애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20년 30년째 방황하고 말이지. 아니 확실하게 결론을 내면 되잖아요. 진리의 말씀이면 믿어요. 그렇게 살아요. 실천해요. 물론 완벽하게 못하겠지. 그러나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진리가 아닌 것 같으면 그렇게 편하게 믿는 대로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인생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하나님 버릴 수는 없잖아요. 믿을 거면 그럼 내 신앙이 잘못됐으면 바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살면 뭐 하겠어요? 살아서 계속 사는데 그 사람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하나님에게 누가 되는 거야? 자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아무도 좋지 않아. 가족들도 좋지 않고 교회도 좋지 않고 하나님은 뭐 더더욱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며요. 그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냐고. 다 싫대. 참신자 아닌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다 싫대. 그 마지막에 여러분 자신도 싫잖아요, 자신이. 누구에게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목숨 붙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길이 너무 외로우니까 가끔 죄도 짓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즐거움도 또 맛보고. 잠깐만 맛보려고 그랬더니 죄가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 그러고 발바닥에 집어넣고 밟아가지고 완전히 떡을 만들어가지고 노예처럼 부려먹고 살고, 거기에서 코에 코 껴서 그래서 가끔 던져주는, 죄를 먹었더니 마지막에 사망이 이른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그리고 안목엔 늘 넓은 길을 택하는 거죠. 쉬운 길.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에게서 게으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분 속에서 나태나 안일 같은 거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분의 제자들인 사도들의 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도들 속에 게으름을 볼 수 있습니까? 나태와 안일을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세상을 미워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나태와 안일을 악마처럼 미워했습니다. 조지 위필드 같은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썩어서 죽느니 달아서 죽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하루하루의 날들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바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많이 변화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주의 영광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되는 장애물로 살아온 것은 이제까지 살았던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주님이 받으셨던 고통은 이제까지 우리가 드렸던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말 충분해요. 이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나는 그래서 며칠 전에 저는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야, 네, 내가 널 왜 계속 살려둬야 되니? 이렇게 물으실 때, 아, 그 이유 있습니다. 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직은 꼭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마 하나님께도 좋을걸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주님이 오늘 여러분이 오셔서 야, 너 왜 살려줘야 되냐? 왜 널 계속 여기 살아있게 해야 되냐? 그럼 뭘 알겠어? 아이고, 뭐 애들도 아직 어리고 하나님의 핑계가 되겠어요? 아이고, 전 아직 장가도 못 가봤는데 아이고, 그래도 시집은 가봐야죠. 아이고, 사업은 뭐 벌려놨는데 이렇게 놓고 제가 어떻게 주님께 가겠습니까? 뭐 주님이 꼭 싫어서라기보다도 그럴 때, 아, 그렇구나. 그 진짜 내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대답이다. 그래, 맞아. 너에게 그런 것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네가 이 세상에 더 살아있어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사명이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 그런 거 있냐? 우리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말이죠. 한번 정직하게 물어봐요. 내가 여기에 살아있는 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정말 받으시는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살게 해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 진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야지만 이 세상도 좀 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 그게 있냐고. 그게 정말 우리에게 있느냐. 죄악된 세상을 방황할 때에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 죽을 험한 세상이 왜 이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즐거우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얼마 남지도 않은 날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마지막 때에 아직 이렇게 살아있게 하셨는데 이제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노력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합니다. 머리들 것 없는 생애, 깃들 것 없는 인생을 사시면서 쉼도 없고 그리고 안락한 생활도 없으셨지만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주님을 섬겼고 당신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동료도 없었고 환영해 주는 사람도 적었지만 사람들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그분은 좁은 길로 들어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시간을 아껴 쓰시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셨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반밖에 안 되는 수를 누리셨지만 이 세상에 어느 인간도 할 수 없는 위대하고 많은 일들을 이루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게으름과는 거리가 먼 분이었고 일체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꾸준히 비가 올 때나 바람이 불 때나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을 기뻐할 때나 대적할 때나 올곧게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를 따라 사셨고 사시는 대로 가르쳤고 가르치는 대로 어떻게 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누가 이 시간을 잡아매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속히 지나갑니다. 많은 날 동안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와 복음의 진리들,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운 주님의 아름다운 그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말할 수 없이 기쁨이 되었던 시간들은 얼마나 짧은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이때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 써야 합니다. 시간이 있다고 그 시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과 뜻과 그리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우리의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을 사용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넓은 길을 택한 사람들은 가시 울타리를 만났고 그렇게 좁은 길을 택한 사람들은 대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시렵니까? 잠시 게으르게 살고 편안하게 살다가 가시 울타리를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좌절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은 비록 좁은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고 눈물 흘림을 며칠 더 당하면서 행할 길을 다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려서 허다한 수많은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대로에 선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가시밭길에 선 타락한 신자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금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아끼고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주셔서 이 말씀처럼 살도록 새 힘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도록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앞에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날마다 새 힘을 새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게으름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